of a noblesse. Fabulous, turbulence, gorgeous, but dangerous. 난 비틀어 비틀어 새겨버리는 서브미션 챔피언. 똑바로 눈 떠라 따르면 잡지 못할 버스 부르지 켰어. 씨네 그림의 그룹에 답해 뿌리게 킬만자로 왜 몇 번 거만해. 계속해 말해 나만의 기술 계속해 말해 냈어. 그놈의 그룹에 미친 혈한 부수로 그림을 그려내 기술을 부리네. 모두가 끄떡거리는 기특한 내 혓바닥 노다. 이상하게도 미술을 보다 MC가 많은 게 힙합 씨네는 클래식은 소수 나머지 부시 부르는 모습이 다 콜레. 현실을 착각하지 못한 채로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삼류 착각. 전부 다 머저리가 앞선 래퍼로 변신하시고 그리고 괜시리 잘하고 있는 또 다른 MC 나시고 분위기가 사람들에게 대비를 마수비 당긴 단어들이 갇히는 값으로 슬쩍 불가 웃겨니 전부가 오케이 난 빠르게 치면 굳이 밖으로 뛰는 눈치는 못 보지. 이건 벌써 현실 들어주는 랩핑 그룹은 박자를 타는 MC. 구름이 높이 날아가 바라만 보게 만드는 자고개를 바싹 들고 거리로 나가다 머리를 버리고 가슴으로만 느끼고 내 가사를 마음으로 들어줘. 더 갈수록 미쳐 뒤척뒤척거리며 잠못드는 이도불 면증은 임파서블. 검은색 뮤직 가서블 안가보다 더 밝아져내 스킬을 모두 다 빠져. 마이크폰 그대로 그려대 뱉는 대로 람이 권색 단한 시루든 아직은 바디 공간에 노래로 기브레킹 감이 좀 상으로 가는 게 넘나래로 가 굳이 믿고 따르는 형제들에게 만만해 누가 이름을 지켜내게 마스터 코로 부른 걸 제껴버려졌은 그들을 닮아가려 더 지겨워졌으니까 넋으니깐 길이를 앞다 투명격해 메이 애슬러 내가 택한 길이니 my way must move on. 코리안 차클래스 급한 모범 노블레스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사이는 아웃사이더와 나 사이엔 상상도 할 수 없단 것만 알아줘. 이 사라 사막 같은 4분의 4박자 싸움에 싸구려 싹 다 사라져줘. I'm a rapper type 챔피언의 자리 그 누가 맞아. 아무리 미소 지으려 했어도 쓰는 사람 내가 살아있는 한 넌 항상 주는 사람. 이런 슬기 누린 보드란 니들이 그랬던 것은 이 난 마이크는 앞으로 봐도 늘 말이면 아직 짓을 비우러 제길 좀도 없는 밤에 move too slow. 머리 빠르게 돌아가는 소리 all over the globe. I'm body care outsider never be not nobody care. Flow like me go my thing 흐름 막힌 너만 기다리게. 빠르던 또는 느리던 널 움직일 실력을 보여. 제투를 제투를 came making the way just for you. I'm a super rhyme maker ill flow taker case closed make noise 애정 꺼지지 않아 마치 snake door. 내가 무대에 오르면 다들 미쳐 그 순간부터가 진짜 다른 MC들은 뒤쳐. 나는 못 꾸려 솔직히 너는 쫓꾸려. So put that mic down 어디서 제주를 부려. You minor we major 싸울 준비 돼있어 시기는 어디까지일까 잘 안 돼 Tracer. Yeah, put that mic down 이빨까지만 여기는 나이트가 아니야. So shut the fuck up right now. 난 이름의 아이가 세계 또 잘 봐 거듭거리는 내 새끼들은 보통 전부 다 PC방 알바처럼 이 게임을 하다가 끊겨 그냥 전부 log off. 숨 쉬느라 고생 많아서 이제 탈을 벗어. 알지형의 말투보다 구수한 웩원으로 굽는 냄새 맛보다 요리에 웃어. I'm a super rhyme maker, ill flow kicker. Put that mic down, motherfucker. 나는 GS 원에게 비어듯 Yo 이젠 집중 난 이 광목 캠포. 이 게으른 성격 딱 때문에 빛드는 곳까지는 쉽게 못 갔지만 갖춘 내 랩뿌리를 썩지 않았다 난 다이너마이트 아직 다 못 잃었다 마들이 꼬리로 물고 뜨겠지 백해모이카 구경꾼 말이 너무 많아 말라 삐뚤어진 게 이곳 MC 비럽을 함부로 나는 넌 병차를 때려보나 Plus minus 그리고 ups and downs 어디는 없어 난 졸리는 무리도 버스 out 졸린 분위기를 벗어난 Please 왜 그리 그놈한테 지갑을 떼 지들이 부르는 버스 막 버즈로 떨리긴 해 말이 걔네만 돼 No Hello. 만 말주로 내게 와이가 와이부 하는 박사 한 무리 but 맨날 남제 사상이다가 배나라 또 감나라 주문해도 결국 화나가 상주 자그만 떠들어 나를 잘 모르면 말은 마 처음부터 나는 나 너는 너 친구 있잖아 솔직히 난 걱정돼 지금 네 앞날 고민이 나 먼저 해 차베이 속아 속도를 타든 나 이름을 차 break 따윈 없어 내 이름을 봐 M-A-R-C-O 난 지연차 검증된 바로 난 타이어 그랑은 자로 후조여 stop us 겸은 느끼면 넌 발기 불릉 병신 진짜 진상 내 입 하나 부르지 미스인이 지구라면 나는 미국 이건 예고편 이럴 뻔 내 기도 coming soon 원하면 원하면 그대 노름에 지쳐가리 배치기 같은 애들이 끝이 어떤 건 폭발 하면 흑인한테 한번 주고 배운 바람이 니들이 말하는 real 서로 초짜고 딸 잡는 소위 말 안마저도 풀스윙 늘 자신감에 넘치지 날 없는 소수의 모든 일을 내려놔지 이놈의 빡치들 여자한테 맞는 딱지만큼 난 오직 내 실력을 딱지 내가 바로 KPC 무대 위로 누릴 땐 불타 확실하래 보려 낯설 내 실력은 최후가 내 위는 없어 난 매매 순간 매번 매선배 눈빛으로 매마른 세상을 노려본다 난 됐다 젊음을 소리봐 매매 넌 열기를 죽인 냄매 내 랩은 널 때리는 매매 내 침은 받쳐주 내 침 내가 씹는 마이크 매매 애송이들의 뚫린 입을 꿰매 잘난 말 들어